가족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? 1번 집에 가고 싶어요. 2번 요리를 하고 싶어요. 3번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. 4번 텔레비전을 사주고 싶어요.